풍겨웃게 잔치를 벌려보세. 친척들 유사촌 모두 모여 오랜만에 풍겨웃게 놀아보세. 여러분 다 같이 가슴 펴고 밝은 웃음 나누며 인사하세. 근심 걱정 모두 모두 잊어버리고 밝은 내일 위해서 건배하세. 잔칫날은 언제나 즐거운 날, 친척들 신나게 풍기며 놀아보세. 여러분 다 같이 가슴 펴고 밝은 웃음 나누며 인사하세. 근심 걱정 모두 모두 잊어버리고 밝은 내일 위해서 건배하세. 잔칫날은 언제나 즐거운 날, 친척들 신나게 풍기며 놀아보세.